기세의 천출 명장들을 높이 모시고 반제반미 대결전과 사위주의 수호전에서 백전백승의 용웅소 사실을 아로새겨온 선군조선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여러 나라 인사들이 찬탄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 에콰도르 위원회 위원장은 조국해방조원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20세기의 위대한 정치가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주석의 탁월한 용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뛰어난 전략 전술과 령군술에 의해서 조선인민은 미제를 타승한 영족인민으로 온 세상에 전엄 떨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선군혁명 용도에 의해 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봉접할 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됐다고 말했으며 불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은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그대로이신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오늘 조선은 자주 선군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